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과학캠프 행사보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선발되면 충북 영동에 위치한 부용초등학교에서 행사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11월 29일 월요일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신 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 인권 특강을 개최합니다. 특강 일시는 12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특강 참여 사전 신청 시 선착순 5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오픽 대학연합 정기평가 12월 일정 안내입니다. 우리 학교 재학생은 연 1회 한정, 정가 78,100원의 오픽 시험을 66,000원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최신 라이브 특강 VOD와 교재가 제공됩니다. 본 연합평가는 대학원생 및 휴학생도 동일하게 응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리어 개발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대선을 100일 앞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위치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하면 지난 26일에서 27일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 지지율은 38.9%, 이 후보는 36.1%로 2.8% 차이였습니다. 이는 3.1% 이내로 오차 범위 안 격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사건 당시 경찰관 2명을 도와 공동연관 자동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는 시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경찰들은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A씨를 저지했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 등장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현지 시간 27일 인터뷰를 통해 오미크론의 증상이 특이하지만 가볍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의 증세는 근육통이나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지는 피로감이 대부분이었으며 미각, 후각 손실을 경험한 환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쿠체 박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모두 예측일 뿐이라며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이술의 이현지,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